가정만 되면 바로 애국가가 나오고 방송이 모두 끝나버리던 오래전 그 시절. 어느 깊은 밤에 자다가 잠깐 깼는데요. 어쩌다 그랬는지 TV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아직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AFKN이었죠. TV를 끄고 다시 자려다가 방송 중인 영화 속에 잠시 빠져듭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에다가 깊은 밤이라는 낯선 시간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몽환적으로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생각하면 지난밤 그 영화 몇 장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목도 모르는 그날 밤 그 영화, 그 장면은 TV로도 비디오로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 영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흘러가버린 그 시간, 그 시절. 자, 우디 알렌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죠. 라디오 데이즈.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라디오를 듣던 그 시절. 영화 자체도 아주 노란빛, 그러한 추억의 모드로 흘러갔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라디오 데이즈 중에서 In the Mood, 글래밀러 악단의 연주로 들려드렸어요. AFK인 영화. 여러분 보신 기억 있으세요? 야, AFK는 어렸을 때요. 토요일 아침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두들 온 가족이 아니군요. 온 자매군요. 저 같은 경우 일찍 일어나서 그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토끼 나오고 생쥐 나오고 하는 만화 보려고 일찍 일어났던 기억나고요. 또 금요일 밤만 되면 AFK에서 기가 막힌 명작들을 해줬었어요. 전 찰슨 브런슨의 그 흘러간 명작들을 다 거기서 본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런 추억의 시간 FM 영화 음악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내 일기장 속에 영화로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경기 안산 양석환 씨는 작년 12월에 영종도에서 전역하신 예비역이라고 하시면서 후임병들 그리고 동료들 이야기를 쭉 적어주셨네요. 미래의 떡집 사장 보환이, 하얀 마음 민구, 친구 제동, 꽃미남 현수, 고독한 락커 기원, 뺀질이 민재, 꼰대 재현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동생, 친구들, 너희들과 보낸 군생활 참 즐거웠다. 참 많이 챙겨주지도 못하고 구박도 많이 했는데 모두들 군생활 한다고 영종도에서 수고한다 하셨는데요. 참 이름 꼭 친구들 보면 이런 구성이 있어요. 나중에는 사장 될 거야 하는 친구, 그리고 근사하게 잘생긴 친구도 있고요. 마음이 정말 좋은 친구들, 뺀질이, 뭐 꼰대, 고독이들. 참 친구들 모임에는, 그 그룹에는 꼭 이런 구성이 되어 있죠. 어째 갑자기 저도 제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자, 화창한 봄이네요 하셨는데요. 양석환 씨, FM 영화음악으로 자주 들어오십시오. 저희 주소 우편번호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성한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인터넷 사연은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요.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모나리자 스마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조정봉 씨가 얼마 전에 무간도 2를 보고 나서 무간도 1에서의 그 추억의 장면이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무간도에서 오디오가 너무너무 비싸다고 설명할 때 나오는 바로 그 음악 듣고 싶다고 하셨죠? 네, 그 음악은요. 채금이 부르는 곡입니다. 네, 앰프에서 나오는 음악, 베이왕드 시광, 피우망적 시광, 흘러가버린 시간들, 이란 뜻이죠. 김태우 씨도 듣고 계시죠? 是谁在撬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伸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 산책 FM 영화음악. 알게 된 일이지만 그 영화 관람은 어머니의 치유였습니다. 어느 볕 좋은 일요일, 엄마는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극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막내 남동생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말이죠. 그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새로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오셨거든요. 아버지는 개 키우기를 좋아하셨는데 얼마 전에 키우던 개 한 마리가 죽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개는 더 이상 키우지 말자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사견 한 마리를 친구분에게 또 얻어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불만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개를 사랑한다는 건 말씀뿐이고 막상 밥 주고 배설물 치우는 건 결국 집에 있는 어머니란 겁니다. 기본적인 뒤치다거리도 안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일요일 아버지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기고 어머니는 시위성 외출을 하신 겁니다. 핑계는 우리에게 만화 영화를 보여주신다는 거였고요.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자매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마르치 아라치를 보았고 그 주제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녀들과는 달리 아빠의 기분은 저기압이었죠. 막내 동생이 마침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기저귀에 응가를 두 번이나 했고 걔 역시 마당에다가 엄청난 신뢰를 해놓았으니까요. 막내 동생과 걔의 응가를 치우며 일요일을 보내신 우리 아빠. 그 다음날부터는 깨달은 바가 있으셨던지 걔 목욕이며 뒤치다꼬리를 먼저 나서서 하셨습니다. 마르치 아라치의 힘이었죠. 야! 어머니는 잉그리트 버그만을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싶으셨던 모양인데 혼자 가시기에는 좀 뭐해서 그나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저를 데리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역사극이니까 하고요. 그 영화는 바로 잔다르크였습니다. 영화 내용은 제겐 참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만은 너무나 강렬해서 잊을 수가 없었죠. 바로 잔다르크의 화형 장면. 그 잔혹함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오는데 어머니께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잔다르크가 남자였다면 절대로 저렇게 죽진 않았을 거야. 뜻도 잘 모르면서 저는 그때 괜히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후 좀 더 자라서 중세의 끔찍한 마녀 재판에 관해서 듣게 되었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저 시절 저곳에 살았다면 혹시 마녀로 몰려 화형당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세상에서 순종하며 팔자 좋은 여자로 사느니 마녀가 되어 돌을 맞는 편이 나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화형이라니 더 끔찍한 처형 방법들도 있었다죠. 아무튼 그 영화의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저는 한동안 꿈꾸었습니다. 화형장의 불길 속에서 한 마리 새가 되어 날아오르는 마녀의 영혼을. cruelty and cruelty again. Cruelest darkness, vicious spell. Open arms and let love in. Open arms and let love in. Open arms and let love in. Open arms.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영화를 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특히나 엄마와 영화를 볼 기회는 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시던 어머니께서 이 영화 광고를 한참 들여다보고 계신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Out of Africa. 솔직히 저는 별로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었지만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같이 가자고 했죠. 의외로 어머니께서는 영화 속의 사랑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메릴 스트립을 안 좋아하시거든요. 하지만 영화 속 그 자연 풍광에 더 감동하셨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며 내려다보는 아프리카의 자연, 그리고 감미로운 모차르트의 음악,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여행을 참 좋아하셨는데 생활에 쫓겨서 다니지 못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 보기 좋은 건 아버지께서 정년퇴직을 하신 후 두 분이 자주 여행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가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여기 보성 차밭이다. 너무너무 좋다. 여기 땅끝 마을이야. 너도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언젠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꿈꾸시는 유럽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함께 가고 싶은데, 아직은 저한테 그럴 여유가 없어서 참 죄송하네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리 재미없는 영화라도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하는 성격이세요. 제 기억으로 아버지 젊은 시절에는 AFK엔 시니어 영화를 보시느라고 새벽까지 깨어 계신 적이 많았는데 아빠 옆에서 덩달아 본 영화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머니께서는 TV나 비디오로 보는 영화에는 잘 집중하지 못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을 앞두고 그만 잠들어버리기 일쑤예요. 낮이든 밤이든 영화관에서가 아니면 집중이 잘 안 되신대요.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걸 분명히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깨어나셔서는 야, 영화 잘 만들었다 혹은 이 영화는 별로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런 우리 어머니께서 한 번도 졸지 않고 보신 몇 안 되는 비디오 중에 하나 바로 미술관 옆 동물원입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이미 봤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하면서 비디오를 빌려서 함께 봤죠. 어머니는 소녀처럼 눈을 빛내시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정말 좋다. 감독이 누구니? 저는 여자 신인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가 개봉했을 때 그 감독이 바로 미술관 옆 동물원 감독이라는 내 말 한마디에 주저없이 영화관으로 향하시던 어머니. 역시나 실망하지 않으셨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정향 감독의 다음 영화도 빨리 봤으면 해요. 여자들이 영화 잘 만드니까 참 기분 좋다는 우리 엄마를 또 한 번 기쁘게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분의 아들을 보고 감동받은 저는 부모님께 그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묘사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만은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특히 김두한이 일본 유도부 학생과 막다른 좁은 골목에서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양손에 칼을 든 무사시와 싸우는 장면은 정말로 리얼하면서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 액션 장면이죠. 김도환이 어떻게 양 벽을 차고 올라가서 유도부 학생의 턱을 가격했는가를 묘사하면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지 바로 그거지 추임새를 넣어주셨고요. 그리곤 그 주말 저는 영화를 다시 보고 싶기도 해서 부모님과 함께 영화관에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날부터 영화 프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영화 제목은 배어. 그냥 돌아오기는 너무 서운해서 결국 그 영화를 봤는데 동물이 나오는 자연 다큐를 워낙 좋아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귀여운 아기 곰에 반해버린 어머니도 기분 좋게 영화관을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와 함께 극장에 가서 본 영화는 이 영화가 처음이었던 것 같네요. 뜻하지 않게 보게 된 영화였지만 또 기대하지 않은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영화 배어. 제겐 진짜 가족 영화였죠. 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의 배영선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먼저 들은 음악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배영선 씨의 일기장 속에서 처음으로 만나본 영화 마루치 아라치의 주제가 들어봤고요. 그리고 잔다르 그 중에서 My Heart Calling, 노아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 중에서는 이 존 베리의 영화 음악을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Flying Over Africa, 그 경비행기를 타고 그 초원으로 그 나를 때 정말 초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미술관 옆 동물원 중에서는 서영은의 사랑하는 날에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곡 필립 사르디의 영화 음악이었는데요. 베어 중에서 더 베어였어요. 배영선 씨의 일기장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부모님과 함께한 영화의 추억이 방울방울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 같네요. 참 부모님들은 다 귀여워요. 아니 이게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이 약간 티격태격하는 모습들도 항상 귀엽고요. 특히 어머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죠? 영화 보는 거. 그 영화 보시다가 꼭 주무시잖아요. 꼭 주무시다가 중간쯤 일어나서 아 좋다 하시다가 또 주무시다가 다 끝나고 나면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어 이러시는 거 엄마들은 다 똑같나 봐요. 또 아빠들은 또 이렇게 다 똑같이 자연다큐로 좋아하시죠? 보면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동물 나오는 자연다큐멘터리를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물론 여자들도 많이들 사회생활을 하지만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버지들만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 비열함, 사기, 남의 뒤를 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질리다 보니까 자연다큐에서 보는 그 동물들의 어떤 원시성 혹은 그 본능에 충실한 그런 모습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건 그렇고 배영선 씨 세상에 잔다르크를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내가 아마 저 시절 저곳에 살았다면 마녀로 몰려서 화형당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요. 아이, 참 재미있네요. 이 구절을 보니까 배영선 씨를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영선 씨,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외에도 저희 FM 영화음악의 게시판 곳곳에서 영선 씨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자주 써주세요. 너무 귀여우신 부모님이에요. 시네마 천국 속으로 어쩌면 그대도 이 밤 떠올리겠지 음악이 부르는 영화 속으로 FM 영화음악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Here'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네, 박정은 씨 잘 들으셨어요? 여전히 철없는 자식을 사랑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께 이 곡 들려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정은 씨 엄마가 좋아하시는 네킹콜의 Love. 아멜리의 그 주인공 오드리 뚜뚜가 주연한 He Loves Me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조진영 씨도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박정은 씨 듣고 싶다고 정말 부탁입니다 하면서 신청하셨죠. 8 Miles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서 골랐습니다. Lose Yourself. Opportunity. Seize everything you ever wanted. One moment that you capture, just let it slip. Yo.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but on the surface he looks calm and ready to drop bombs. But he keeps on forgetting what he wrote down. The whole crowd goes so loud. He opens his mouth, but the words won't come out. He's choking how? Everybody's choking now. The clock's run out. Time's up. Over. Loud. Snap back to reality. Oh, there goes gravity. Oh, there goes gravity. Choke. He's so mad, but he won't give up. Daddy's he know. He won't have it. He knows. His whole back's to these ropes. It don't matter. He's dope. He knows that, but he's pro. He's so stagnant. He knows when he goes back to this mobile home. Back to the lab again, yo. This old rhapsody better go capture this moment and hope it don't do it. Lose his mouth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lose his mouth in the music the moment you own it. You better never let it go. You only get one shot. Do not miss your chance to blow. This opportunity comes once in a lifetime. You better. His soul's escaping through this hole. Is taping. This world is mine for the taking. Make me king as we move toward a new world order. A normal life is boring, but superstardom's close to postmortem. It only grows harder, homie grows hotter. He blows, it's all over. These hoes is all on him. Coast to coast shows, he's known as the Globetrotter. Lonely roads, God only knows he's grown farther from home. He's no father. He goes home and barely knows his own daughter. But hold your nose, cause here goes the cold. I've been chewed up and spit out and booed off stage, but I kept priming. 아주 규율이 심한, 심지어는 화장실에 갈 때도 목에다가 표를 걸어야지만 교실 밖을 나갈 수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방황하는 청춘들에 대한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우리 박혜영 프로듀서가 보고 이 음악을 듣자라고 추천을 하셨어요. 바로 Crazy Beautiful 중에서 에밀리아나 토리니의 To Be Free 들어봤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는 공부와 연애하는 사람도 있네요. 서울 서대문구 연희삼동의 김경수 씨. 저 연애합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저 공부와 열심히 연애합니다. 이제 지겨울 때도 되었지만 먹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과 이 책을 씹어먹어야지 하는 욕심 때문에 남들 싫어하는 공부, 나도 싫어했던 공부를 늦게까지 합니다. 술 먹고 노는 대학생 틈 속에도 공부하는 몇몇 사람이 아직도 불밝히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하셨는데요. 어이구, 물론이죠.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 술 먹고 놀 수만은 없잖아요. 다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고 살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여기 경기 수원의 박재웅 씨도 그런 분 중에 하나지요. 자, 한평생을 살면서 공부하면서도 정말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 함께 들으면서 박재웅 씨만의 해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신수희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미래에 나왔던 존 바에즈의 곡입니다. 도나 도나 들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n a wagon bound for market, there's a cap with a mournful eye. High above him there's 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na, Donna, Donna, Donna, Donna, Donna, Donna, Donna, Donna, Donna. Stop complaining, said the farmer, who told you a calf to be. Why don't you have wings to fly with, like the swallow so proud and free?